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. 어제는 떠나간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.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.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올 그대 위에 내 모든 것들일 테요.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.